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올렸어요. 네. 댓글도 그렇고 반응이 엄청나던데. 엄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이게 원하던 반응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 많이 기다렸나 봐요. 예,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일단 팟빵에 그 올라간 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순위나 이런 데 참 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제가 후기나 게시판에 글 안 남기는 사람이 제가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한번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올리다 보니까. 무슨 글들이 있었나요? 뭐 엉뚱한 글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 때 사실 저희도 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근데 오랜만에 올렸지만 역시 특별하거나 새롭진 않았죠. 그게 네, 아주 평범했죠. 평범. 네. 아 그래도 우유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죠. 아 우유야 뭐 언제 먹어도 진짜. 그 종일이 새벽이 보고 싶다. 아 저는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가볼까요? 깜깜해서 볼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분들도 잠자로 네. 들어가겠는구나. 근데 깜짝이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소가 그 소 같다 말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 중에 한 마리가 좀 깜짝깜짝 놀라나요? 예, 그때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게시판 중에 갔다 오신 분 있나봐요. 근데 개가 개 같다고. 네, 깜짝 놀라는 소가 한 마리 있더라고.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우리 게시판에 그 사진 보셨나요? 네. 아 이놈들이 나란히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대. 거의 포즈를 딱 취해준 것처럼 맞죠. 야, 이놈들 사진 많이 찍었나봐. 뭐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태종 씨?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사들하고 협상하는 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소송도 있나요? 아 당연히 소송해야죠. 중재가 안 된 경우도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데는 한 군데 있는 것 같고요. KBS 지금 이제 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패널들입니다. 아 우리. 종편에 나와가지고 개인 소송 네 맞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언론 중재가 아니라 그냥 소송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건 이제 댓글 악플러들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또 의논해서 거기 이제 130만 명 중에 1차 다 분류를 해서요 13만 명이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분류로 들어가서 모욕죄와하고 명예훼손 요걸 구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태종 씨 끈질기다. 아 이게 제가 좀 독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네. 아 잘 되길 바라고요. 아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제 이태용 씨가 거의 이제 주로 이 업무를 전담하시지만 진짜 이제 다 정리되고 모든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있으면 참 너무했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돌이킬 수도 없고 그리고 정리된 정정 보도문 나온 것만 이렇게 봐도 많은데 누락된 게 더 많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이제 좀 저희가 그냥 다 생략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 한번 다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제 상황 뭐다라는 거를 아마 수백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따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거는 나중에 정정보도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런 걸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언론사에서 이건 안 다뤄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프로에서? 저희 프로뿐만 아니고요. 한번 진짜 밖으로 지금 세월호 관련돼서 뭐 언론 그 쪽에서도 저번에 설명드렸던 책처럼 언론사 자체에서도 반성 뭐 이런 기자협회 얘기는 나오지만 저희들이 진짜로 저희가 냈던 것들을 얼마나 많은 언론사가 자기들이 낸 얘기들을 자기들이 부정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한 번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괜찮은데요. 한번 우리는 구원파다 특집편 해가지고 언론 편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죠. 아, 그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욱 씨, 설이 가까워지는데 뭐 설 행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왔나요? 뭐 완벽하게 구체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명절이나 이럴 때 다 당일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모이는 행사들을 가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때 모이는 취지들은 여러 가지 뭐 더 설명할 시간들이 있겠지만 뭐 설이라든지 아니면 추석이라든지 혹은 휴일이 긴 시점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금수원이라는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취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정말로 저희한테는 이 여기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가족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들을 진짜 피붙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랑 보내는 시간들도 있고 정말 내 마음에서 가까운 형제 자매랑 보내는 시간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떤 사람은 그냥 선택입니다. 절대 뭐 누가 오고 안 오고 이에 대한 부분을 집착하지 않지만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는 것들은 항상 준비를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항상 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설 때는 다시 한번 좀 같이 모여서 이번에는 원래는 저희가 여기 유기농 농장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일을 하고 땀을 같이 흘리고 이제 뭐 속골을 벤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 설교를 한 3일에 걸쳐서 진짜 그냥 다른 거 없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좀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좀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릴지에 대한 부분은 대신에 이제 그거를 끊어 주제별로 듣는 게 아니라 한 그 흐름으로 쭉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것 같아서 이번 그죠 설 당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연결되는 3일 2박 3일간의 모임인데 그때 한번 말씀에 아주 그냥 깊게 빠지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평상시에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 세대에도 전혀 들어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들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귀한 이렇게 듣기 힘든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지금 얘기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시죠? 태종 씨 표현은 상당히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렇습니까? 뭐 과거의 말씀이라는 소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뭐 있는 것 같이. 사실 아직 어떤 말씀이 들을지 확실한 결정은 안 됐는데요. 그래도 좀 예전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던 정말 이 구원파 초창기 때 나왔던 말씀을 들을 확률이 좀 있어요. 초창기 말씀. 네 아주 초창기라서 네. 거의 들어본 분이 거의 없을 정도. 근데 재밌겠네. 근데 좀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좀 살짝 이제 맛배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신기한 거는 이제 구원파 보통은 사람이 성장하거나 이러면서 사실 사람이 논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초창기인데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구원파 분들은 들으시면 알겠지만 진짜 초창기 정말 한 3, 40년 전 말씀인데도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갖다 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게 약간 좀 같이 들어보시고 좀 얘기를 더 나눌 만한 좀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꼭 그 말씀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면 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가 봐요. 아 저희는 결정돼도 항상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저희가 큰 집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 금수원을. 네. 예, 저희 큰 집 금수원을 꼭 잊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사연들이 많이 올라왔죠, 태종 씨. 네, 뭐 많이는 평상시보다 많지는 않은데 올라온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만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글라스의 당첨자 좀 부탁합니다. 우선 당첨자를 먼저 발표를 해야 되겠죠? 네. 이제 후기 게시판 후기에 쓰신 분인데요. 발견이란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치료하는 먹거리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신 분하고요. 그 다음에 별이야라는 닉네임으로 타향에서 추억을 그리며라고 이제 글을 올려주신 이 두 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 두 분은 게시판에 비밀글로 본인의 연락처하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별이야 분하고 누구라 그랬죠? 발견 두 분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태명인데요, 별. 아 물이 아닙니다. 음료입니다. 음료입니다. 예, 뉴글라스에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맞이 특별 이벤트 지난번에 방송을 했죠. 네. 비행기 타고 한 박스를 네.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비행기 값이 상당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무리 아니냐, 네. 조금 낭비일 수도 있지 않냐, 차라리 그냥 여러분에게 주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약속한 거기 때문에 비행기 값을 좀 들여서라도 이 물을 한번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발견 분이 해외에 식구시면 발견 분한테 보내드리고, 오케이. 만약에 이제 발견 분이 국내 분이라면 별이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한테 이분이 이제 해외 식구라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 해외 분이라면 네.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비행기는 비즈니스인가요? 화물칸입니다. 화물칸입니다. 비즈니스 타면 진짜 웃기겠네. 그리고 찬송가 사연도 저희가 예 많이 부탁드렸는데 올라온 게 있나요? 네, 한 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조기용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제목은 한글을 깨우치게 해준 찬송가라는 제목입니다. 작성자는 미라클 세븐이라는 분이고요. 어우, 영어 이름이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새 아이를 낳아 기는 한국 엄마입니다. 유난히 말이 늦었던 아들은 특히 한국어를 배우기 싫어하고 반발도 심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가르쳐보지도 못하고 긴 씨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집회에서 구원을 받고 난 아들이 엄마, 나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니? 찬송가를 한국말로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구원받은 구절도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유해요. 그렇게 하기 싫다던 한국말을 배우고 싶도록 변화시켜준 말씀과 감동의 찬송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후 한국에서 반주용 찬송가를 구해다 주었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금까지 찬송가 책을 가지고 반주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혼자 힘으로 한글도 깨우쳤습니다. 지금은 너덜너덜해진 이 찬송가 책이 아들의 제1호 재산이 되었습니다. 오. 외국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생긴 거죠. 야, 기특하네. 아, 이거 진짜 좀 확실한데요. 이 영혼이 바뀌면 뭔가 이 그 새로운 의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좀 저한테 약간 비슷한 경험인데 저 영어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끝내면서 영어 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대학교 내내 영어를 안 보려고 아주 결심을 했거든요. 굳은 결심을. 지금 자랑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영어 관련된 수업은 다 피했는데 근데 제가 중국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나갔는데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국에도 있는데도 제가 말을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뭔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진짜 나라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지만 분명히 구원받고 같이 이게 통하는 게 있는지 알겠는데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중국어를 못했죠 그때는. 근데 왜 영어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중국어는 근데도 그래도 고등학교도 배웠다고 영어 단어는 몇 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갑자기 또 멕시코에서 전도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진짜 놓고 싶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아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제대하자마자 필리핀에 잠깐 가서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마음이 약간은 제가 좀 공감되는 부분이 딱 이거 하나거든요.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랑 물론 제가 지금도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순간 그 들었던 마음 자체가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도 스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이 느낌이 이상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태종 씨 근데 어려서부터 접하는 자손과가 평생을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되지 않나요? 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음악의 힘이 그냥 어떤 글을 읽은 거는 막 기억이 안 남거든요, 내용이. 근데 음악 멜로디랑 같이 그 머리에 입력된 거는 그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말씀에 관련돼 가지고 이 찬송가를 그냥 다 커서 혼자 부르다가 구원받는 사람들도 꽤 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들어왔던 어떤 노래하고 같이 들어온 그 내용은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계웅 씨 역으로 우리 네. 아이들도 영어로 찬송가를 배우면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때 그 영어 교사분이 담임 선생님이었죠. 뭐 지금 저를 자랑스러워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영어로도 저한테 노래를 그 애들을 영어를 노래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영어 노래 그거 하나입니다. 아. 한번 해볼까요? 아 그건 좀 근데 가요인데도 그렇게 영어를 노래로 외우니까 분명히 기억나는 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이라는 게요 이 필요성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필요한 거고 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언어를 가르치면 그 평생의 짐인데 뭔가 하고 싶은 욕구를 이제 생기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랑 국내에 있는 자녀들이랑 많이 섞이다 보면 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빨리 이렇게 캐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해외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 만나보다 보면요. 좀 젊은 친구들은 한국말이 안 되는 걸 이제 와서 좀 후회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봐요. 네. 왜냐하면 말씀을 더 듣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언어나 어휘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를 느낄 때 서로 막 답답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좀 보게 되거든요. 물론 제가 영어의 어휘력에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것들이 서로 자극이 됐을 때 이건 진짜 딱 이태용 씨가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 얘기를 왜 항상 서른이 넘어가야 알게 될까요? 학생 때 알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요즘이야 이제 좀 저희가 시끄러워서 신경을 못 쓰는데 제 주일 학교 한참 좀 젊었을 때 해외에서 온 어린 학생들 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때 해외에서 오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같이 국내에 있는 우리 모임 환경을 좀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을 지금 보면 굉장히 반갑고 모임 안에서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류가 우리한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찬송가 이 게시글을 올리시면 워터인워터 물을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태종 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분께 워터인워터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해외분이라 이제 이분한테는 보내드릴 수가 없고 이분은 그 비밀글로요 한국에 계신 분한테 보내주실 분 주소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종 씨가 요즘 정정보도, 뭐 반론보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태종 씨도 정정보도 하나 해야 할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지난 방송에 꼭 하기로 했는데 또 셋이 다 까먹었어. 그렇죠. 한번 했다가 녹음이 다 잘리는 바람에 방송이 안 나갔고 이번엔 꼭 다시 잘 정정보도를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난 LA 공개 방송에서요. 이제 깜짝 출연해 주신 96세 할머니 제가 지금은 97세 됐겠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아, 그러네요. 할머니 네. 보고 싶습니다. 아, 저도요. 건강하십시오. 제가 라스베가스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니죠. 네, 전혀 아니고 LA에 사시는 분이었고요. 네, LA 할머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정정보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서야 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여전히 건강하시죠. 근데 태준 씨, 근데 만약에 우리랑 협상한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정 보도를 늦게 했으면 어떤 상황이 맞이합니까? 아, 그 하루에 50만 원씩 배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저희 정말입니까? 아, 예, 그 해주기로 한 날짜보다 안 해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이렇게 배상해 주고. 다행히 저희가 할머님하고 합의는 아직 안 했죠. 아니요, 구두 합의하고 배상액은 합의 안 했습니다. 그날 당일 얘기하셨는데 이거 한 달로 어느새 그러니까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할머님. 방금 전에 저희가 잔손과 사연 이야기하면서 자녀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방학 끝났죠. 아, 예, 네, 끝났어요. 방학 끝나고 네. 이제 졸업하고 내지는 뭐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봄 방학이 곧 시작되죠. 네, 예, 맞습니다. 방학 때는 뭐 하시나요? 아, 왜 당신들한테 물어보지 내가? 뭐 했나요? 방학 때는 열심히 놀러 다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숙제가 제일 이렇게 끝 무렵에 이제 몰아서 하냐고 힘들었지만 그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뭐 뚝딱뚝딱 만들고 그 재미로 방학을 보냈죠. 아, 경 씨는요? 제가 제일 젊은데 기억이 안 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나네. 아, 그렇군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 추억이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 요즘 학생들 뭐 하고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하네. 아 참, 우리 오늘은 운동 안 합니까? 아, 그렇죠. 박 팀장님. 박 팀장 어디 계세요? 자, 이럴 때 불러봅니다. 박 팀장님. 예, 박 팀장님이 오늘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참석을 못 한답니다. 아,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부르세요. 지금 순간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운동하고 싶다. 그러게요. 그렇죠. 네. 잠깐 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무리한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운동을 하면 막 준비 운동이라도 예, 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네.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고 네. 저 지금 주먹 꽉 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팟캐스트 녹음할 때만 기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 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는 저희가 학생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연소 게스트는 아니고요. 지난 LA 때 최연소 나왔고요. 이분들은 그렇죠. 고딩들입니다. 그분들의 형님들 네. 모시고 방학 때 뭐 하고 있는지.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학생 두 분을 모시고 2부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방금 오프닝 피아노 연주 들으셨나요? 네. 피아노 좋네요. 솜씨가 네. 장난 아니네. 자, 두 분 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살 최 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8살 최입니다. 아, 두 분 고딩이라고 들었는데 한 분은 20살이에요? 예, 이제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아, 아직 졸업 안 한 거죠? 예, 아직 고딩이 맞네요. 어, 근데 고딩인데 20살이에요? 아, 이제 졸업을 졸업 고3이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아, 그렇군요. 고2 올라가는 네, 전 겁니까? 고2 올라가. 아, 고1 졸업하고 네. 고2 아, 졸업이 아니지. 고1을 마치고 고2. 네. 예. 방학이죠, 지금. 네.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 저는 필리핀 다녀왔어요. 3개월 정도. 아, 필리핀. 네. 아, 이 친구가 그 팟캐스트에 꼭 출연하고 싶어 했다는 친구인가요? 태종 씨? 아, 전 연락 못 받았는데요. 아, 저희 제작진에 연락해 왔다는. 예, 게... 제작진에 연락 받았다고. 어. 저도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랬었나요? 네, 그 필리핀에서 우연히 제가 원래 우구파를 안 들었는데 안 듣게 생겼어요. 안 들었는데 거기서 좀 갈등 그런 게 생겨서 우구파를 우연하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청자가 좀 됐어요. 댓글은 달진 않았지만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월호를 겪으면서. 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알리고 싶어서. 아, 저희는 걱정했습니다. 저희 신상 정보가 새 나갔나 해서. 어떻게 연락이 나왔지. 야, 직접 알리고 싶어서 담아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듣기로 하고요. 방금 전에 그 음악 친구. 네. 20살 지금 대학은 입학하셨나요? 아니요, 대학 안 갑니다. 아, 대학을 안 가고. 네. 근데 태종 씨하고 뭐 이렇게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그 우리 우구파 게시판에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이 머릿속에 음악이 항상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그걸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들어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아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연히 이제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이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 천재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아, 근데 방금도 저희가 즉석에서 피아노 연주를 부탁했는데 솜씨가 장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본인은 좀 민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연습을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즉석에서 뭐 하나 저희가 원하는 방향에 뭘 쳐줘 달라고 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오. 천재군 앞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 민망하겠지만 참으십시오. 뭐 천재군 피아노 말고도 음악 연주하는 게 있습니까? 악기? 네, 바이올린 이제 한 9년 정도 했고. 와우. 그리고 기타를 이제 독학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피아노랑 바이올린을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학원 강사셨는데 이제 한 그때 조금 어렸을 때부터. 조금 배웠습니다. 클래식을 조금 배웠다가 이제 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거의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흥미도 없었고 재미가 없어서 안 하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난 재능이 있다. 그리고 정말 나는 클래식 말고 약간 대중가요를 하고 싶다. 실용음악을 하고 싶다. 그때부터 이제 기타로 시작해서 이제 실용음악을 독학을 했었습니다. 아, 이게 학원이나 선생님에게 사사 받은 게 아니라 예. 본인 스스로. 예. 와. 한마디로 속에서 나오는 타고난 재능이 주체가 안 됐던 거군요. 아. 예. 근데 궁금한 게 예. 이제 대학을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대학 안 가고 뭐 하려고 그래?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10월 16일이 딱 제가 처음 이제 실용음악을 시작한다고 했던 날이에요. 기타가 그때 딱 저녁 8시에 딱 배달이 왔고 그때 그거를 구체적이네. 시작으로 이제 하면서 어느 날에 딱 고등학교 입학해서 학교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기타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쟤 기타 친다라는 소문이 들렸는지 몰라서 갑자기 난 딱 기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쳐봐라 해서 그때 한번 쳤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오, 와. 그래서 야, 그때부터 아주 실감이 안 되는데 한번 좀 들려봐 주세요. 들어봐야 뭐 저희가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래야 되겠는데요. 기타 가져오셨나요? 저희가 본격 네, 음악 방송은 아니지만 뭐. 아니 천재 음악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러게요. 반 친구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실감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걸 차는? 그때 쳤던 거 한번. 아니 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우리 반응이 와 할 정도로 막 엄청 막 그런 건데 막 빠르고 막. 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네. 그 착각한 게 저희가 종교 방송이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저요. 친구들 앞에서 이 음악을 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락 음악이죠? 예, 그렇습니다. 와, 그때 그러면 이 락 음악 삘이 막 가득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친 거예요? 예. 배운 적도 없는데. 예. 혼자 그렇게. 예. 와. 이 락 음악 하면 또 우리 사회자님도 한 한때 하셨어요. 저는 클래식만 좋아합니다. 아니 과거 폭로전 나와야 돼. 락 음악을 들으니까 엉덩이가 방금 들썩들썩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고민이? 네, 이제 음악을 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계속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좀 그런 의심을 제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구원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막 구절 하나를 보면은 그렇지 하면서 그래 옳건 이거다 하면서 이런 거를 정말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아까 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정말로 곡을 하나를 쓰게 되면은 뭐 오늘 테두리를 잡고 내일은 이제 뭐 악기를 넣자 뭐 가사를 쓰고 뭘 하자는 그런 만족감에 완전 이제 마음이 풍요롭게 완전 돼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이제 그냥 마음이 아주 걱정이 없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음악이 됐군요. 예, 완전 제 욕심을 욕심의 끝을 제가 대학을 안 가는 것도 못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음악을 하면서 친구들도 어떤 사람들도 막 내 음악을 듣다 보면은 막 거리에서도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하다 보면은 와 넌 진짜 성공했다 넌 진짜 성공하겠다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제 자신한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대학교는 그냥 가기 싫었어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서 음악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독창성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비전을 가지고 이제 키워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아주 정말 만족만 시키고 하나님은커녕 그렇게 살았었다가 이제 두 달 전에 이제 팟캐스트를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게시판에 내 삶의 전환점이 된 팟캐스트 고맙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계속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디션이라면 기획사 오디션이죠. 기획사의 CD를 다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팟캐스트에서 이제 그때가 18회 유기농 흥얼송 흥얼송 예 유기농 흥얼송 그때 충청도 이제 삽다리에서 농사 지으시는 예 기타 치시는 분이 디테일해요 나오셔서 삽다리 선생님 예 그분이 이야기를 막 해주셨어요. 그때 처음 이제 듣는 건데 이어폰을 딱 끼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뭐 막 증명 사진도 찍고 이어폰 계속 끼고 증명 사진도 찍고 운동도 가고 뭐 그냥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들었어요. 막 뉴글라스에 광고하는 것도 나오고 뭐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도 읽어주시는데 와 정말 우리 모임 대단하다는 막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문제점 자기가 앓고 있었던 그 몇십 년 동안 구원이라고 했으면서 이 깊은 바닥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성도들 앞에서 이제 말을 한번 했는데 그때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분은 정말 많이들 모를 거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딱 그랬었어요. 학생 전도 집회로 이제 성경 사실이다를 듣고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막 요리 있게 막 해요. 자신의 마음을 이제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딱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가고 나서 이제 나는 남을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냥 구원이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고3이었죠. 고3일 때? 아 고등학교 네, 3학년이었죠. 3학년 전도지 학생 전도집회 끝나고 그렇죠. 그 이후로 그런 문제를 핥다가 아 그렇구나 이분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팟캐스트가 끝날 때가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 팟캐스트 내용을 듣고 나서 그렇죠. 아 내가 구원이 아니구나 완전 이거는 너무 큰 패닉에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던 음악을 그냥 안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더 오히려 그런 내가 하던 음악들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럼 오디션 준비도 다 접어버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내가 겪지 못했던 말들을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막 아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은 이런데 뭐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힘이 엄청 됐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 특강을 하나 들었어요. 금손에 와서 저는 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구원인 줄 알았어요. 난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다 없어졌다. 그치만 특강 내용이 참 나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한테 나를 맡긴다고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 빠져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강도가 그 예수님 보고 뭐 주여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고 주여 혹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나는 뭐 그냥 이때까지 완전 죄만 짓다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오늘 나랑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를 언젠가 주님한테 한번 맡겨본 적이 있느냐 그걸 봤을 때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구원을 찾고 있었구나 막 내가 감동받고 그런 구원을 그러면서 내 생각에 확 잡혀있던 게 하나둘씩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해결이 돼서 교재를 통해서도 특강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정말 내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정말 이 성경이 갈고리처럼 저를 잡고 있는 걸 많이 느꼈고 내가 그런 의심을 하는 순간도 내 영혼의 여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그걸 알았으면서 음악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태종 씨하고의 그 사연 댓글을 단 경우죠. 그리고 통화하고. 네.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이제 본인이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제 이게 나를 위한 음악이라서 포기를 하고 싶다. 이제 포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사람이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한테 충분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걸 주셨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게 아니겠냐라는 취지로 이제 좀 답변을 달았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이 친구랑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곡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또래 사람 그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 교재에 대한 걸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됐어요. 아우 근데 우리 천재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들려준 락 음악처럼 강렬하네 이야기가. 네. 오, 고민한 거를 다 고민하자마자 접어버리고. 네. 경씨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저한테 가장 강렬한 기억도 역시 구원에 대한 기억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제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 들으면서 자기 걸었던 모든 걸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우 강렬하다. 그게 진짜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오디션 다 준비하고 CD 돌릴 준비 다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깎고 증명사진도 새로 찍고.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구원 막 저도 이제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왔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 외에는 제가 진짜 이 정도로까지 걸었던 게 과연 있을까. 저도 지금 딱 구원이라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좀 쉽지 않은 것들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천재군 최근에 좀 작곡한 곡이 있습니까?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벌써 녹음까지 했어요. 같이 어울려서 하던 친구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더라고. 아, 그러니까 지금 천재군이 작곡한 작곡, 겁니까? 다? 작사도 했죠? 작사, 네. 네. 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들려주십시오. 직접 안 되나? 직접도 되겠지. 지금 들어야 이 감이 오잖아. 라이브. 내가 감이 안 와. 라이브. 하라면 하겠습니다. 어두웠던 밤에 소망의 끈을 잡고 우리가 함께 했던 날들을 떠올려보는구나. 믿음과 소망, 사랑에 희망의 불빛을 보면서 우리의 정신 지켜나가며 나아가리. 노래 못한다고 하는데 잘한다. 처음하고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네. 강렬한 음악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졌네 음악이. 전의 노래를 왜 들어보고 싶지. 아 예. 잠시 후에 또 우리 천재군 만나고요. 우리 필리핀의 최군. 네. 예, 심심했죠? 아니요. 근데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닌 건 아니잖아요. 웰스 아카데미라고 모임 회사에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요. 아, 3개월 했는데 발음이 벌써 돌아간다. 아니에요. 그럼 필리핀에는 왜 갔나요? 제가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해야지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얘기를 지금 해보면 근데 3개월이 제스처까지 바뀌었다. 4월에 세월호가 터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 뉴스에 딱 들었을 때 그냥 큰 배가 엎어져 있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청해진 해운이고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의 주인이 구원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에 대한 오보는 쏟아지지 않고 그냥 세월호만 집중적으로 이슈가 돼서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그러고 새학기가 시작됐고 반 전체 친구들이 다 몰래는 다른 학교에서 온 애들이라서 저는 4월에 딱 시작되고 그냥 잘 지냈어요 모든 반 애들하고. 그러니까 고1 이제 한 달 좀 더 지낸 거네. 한 달이 안 됐죠. 4월이니까. 네. 그러면서 장난도 치고 그냥 정말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똑같이 지냈는데 제가 구원파라고 친구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 4월에. 당시에? 네. 4월에? 네. 사고가 터지기 전에? 네. 왜요? 그때 아마 구원파 제가 거기 세월호에 탄 구원파 선원분이 계셨잖아요, 여자분이. 제가 그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내가 구원파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4월에 근데 말을 했죠, 제가. 사고가 나서 그냥 배가 지금 넘어졌다라는 거 막 이제 구조하느니 막 이러고 있을 때 그거 상관없이 네. 나는 이제 구원파다라는 걸 밝혔군요. 네, 그렇게 네. 밝혔죠. 근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그럼 너는 왜 그런 교회에 다니니? 그러고 니네 교회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였어요. 그 당시 제 생각은 내가 17년 동안 길진 않지만 이 교회에 잘 따라다녔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자만을 너무 했고 제가 그거를 통해서 절대 진짜 앞으로는 자만을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깨달은 게 제가 그 당시에는 뉴스는 100% 사실이고 우리나라 뉴스는 100% 사실만을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매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오보가 쏟아질 거라고 예상도 못했어요. 5월부터 교회에 대한 공격, 네거티브 그런 오보가 막 쏟아졌잖아요.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유병헌이 돈을 억대를 횡령해가지고 그러고 막 우리는 사람을 막 죽이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진짜 열심히 그래도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진짜 상상도 못했던 말들이 막 나오니까 제가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언론에서? 네. 그러면서 욕이 시작됐어요. 아, 제 욕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 욕했다는 거죠? 네. 아. 정확히 반 이렇게 놓고 보면 반 정도가 욕을 하고 반 정도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저랑 놀던 애들이 있었는데 모욕적인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 욕을 하거나 우리 가족 욕을 하는 건 제가 그래도 진짜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장님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진짜 아무런 죄도 없는 회장님 욕과 교회 욕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너무 그때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 학교는 저한테 정말 즐거운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은 애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약간 활발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전 학교 가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는 또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저한테는 거긴 지옥이었어요. 지옥을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항상 힘들었고 항상 욕을 먹으면서 엄마 아빠한테도 말씀을 드려봤죠. 근데 우리니까 그냥 참아야 한다. 그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정말 제가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욕보다 진짜 많아요. 그때 들은 욕이 그냥 제가 지나만 가면은 욕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고 한 5월 7월 그때 되니까 좀 심해졌잖아요. 좀 더 폭력이 약간 시작되더라고요. 아 폭력까지? 네. 그럼 한 반 애들이 아니면 다른 반 애들도? 다른 반 애들은 그냥 제가 구원파인 걸 알고만 있고요. 그냥 주로 그 제가 말한 반 애들 반 애들의 중에 반 정도가 네. 매일 그렇게 괴롭혔나요? 네, 매일이죠. 그러다 이제 한 달 지나서 폭력이 시작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은 있었어요. 다행히 반에 밥을 먹으러 급식실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막 뛰어와요, 뭐가. 그냥 지나가는 바쁜 애인가 생각했죠. 근데 머리를 치더라고요. 구원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그냥 내가 왜 구원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치욕스럽잖아요, 솔직히. 누가 머리 때리면은 치욕스럽고 그때 진짜 그때가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루하루를 하나님한테 왜 나는 17살밖에 안 됐고 아직 어른도 아닌데 고난 이렇게 큰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저한테 주셨는지 진짜 원망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진짜 집에 가면 울기만 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다 원망밖에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 원망했어요. 교회 솔직히 교회에 대해서도 원망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거밖에 없는데 그러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이게 진리고 이게 맞는 거니까 종교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난 여기 다닌 거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큰 죄라고 무슨 신분제 사회처럼 친구들은 저보다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고 저를 완전 노예 보듯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당하니까 원망만 했어요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학생 친구들에게 이렇게 폭력까지 당했으면 네. 그거를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해볼 생각은 없었나요? 일단은 이걸 말씀드릴게. 처음에 선생님이 저가 그거를 얘기했을 때 구원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를 한번 부르셨어요. 아 선생님께서? 그러면서 왜 그런 교회에 다니니? 저희 선생님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신데 약간 열렬하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런 교회에 다니니? 다른 교회에 가볼 생각은 안 했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제 속 마음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엄마 아빠 따라서 구원파 다녔는데 내가 만약에 바보도 아니고 17살이나 됐는데 생각이란 게 있는데 내가 여기를 계속 다니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아니면 내가 안 다녔지. 이걸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진리고 이게 맞는 거니까 내가 다니는 거나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제가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얘기를 안 해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생각은 이랬어요.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해도 우리가 뭐 지금 교회에서도 언론사를 상대해서 뭘 싸우고 정부를 상대로 싸워도 우리는 항상 불리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법적 대응을 했다 쳤을 때 과연 그게 나한테 이득이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법적 대응을 했을 때 또 그게 기사거리가 된다면 만약에 난 모임에 핵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기만 했어요 계속. 그러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한 반년이란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진짜 극치로 달면서 검사를 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모임병원에. 근데 그 뇌파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수치가 80대 노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의사 선생님이 휴식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3개월 갔다 온 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필리핀 마닐라 교회를 제가 갔어요. 일요일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거기 있으면 정말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정말 그 편안한 곳에 휴식을 취하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필리핀에 가게 된 거예요. 두 아, 번째 간 거네요 그러면? 네 두 번째 간 거예요. 두 번째라면 고1 때 두 번째입니까? 중3 때 겨울방학 때 한번 갔고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이후에 4월 이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월까지 그랬어요. 10월까지. 네, 그리고 10월까지. 바로 필리핀으로 네. 아, 그러면 학교에서는 해결이 된 게 아니네요? 지금도 그렇죠.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도피하러 가냐고. 아, 넌 지금 피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근데 그때는 뭐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피하는 거죠. 고난 피하러 필리핀 왜 해외 도피한다고 하잖아요. 해외 도피하러 가는 건데 저는 근데 그게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가는 걸 선택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좀 아픈 기억인데 좀 기억하고 싶지도 네, 않겠지만 말씀하세요. 공부는 전혀 안 됐겠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공부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안 해요. 저는 인문계 다니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제 장래가 커피 기술 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말씀 좀 이해하실 텐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과목별로 선생님이 달라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도피하실 때 우리나라 경찰력이 이렇게 크다고 막 자랑하는데 유병원 하나 못 잡아서 이렇게 난리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도 다 알았나요? 예, 솔직히 말하면 학교를 딱 보면 1학년 전체 다 알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 선생님도 다 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도 알고 채군한테 그런 표현도 한 적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근데 저도 기분은 안 좋죠, 솔직히. 그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나요? 가끔씩 그러고 여자분들은 안 그러셨는데 주로 남성분들, 남자 선생님들 나이 그렇죠? 약간 계신 분들. 예.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때 불러다 놓고 좀 다른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네, 한 4월쯤인가? 나 그 이후로는 담임 선생님하고 만나지는 않았나요? 터치 안 하셨죠. 네. 담임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 네, 여자 선생님. 아, 여자 선생님. 근데 좀 채군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까 원망을 엄청 했는데 네. 이렇게 구원파도 원망했을 것 같은데 했죠.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거예요? 필리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리핀을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저기 일단은 취지는 영어 공부를 하러 갔지만 필리핀 교회는 일요일마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한 달은 그냥 쭉 지나갔어요. 총 3개월에 있었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팟캐스트를 듣게 됐어요. 우구파를. 왜냐하면 LA 구원파 부자가 있잖아요. 거기 제 친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정형제님이라고 필리핀 전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거기 회장님 나의 삶을 바꿔주신 분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듣고 다른 거를 쭉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얻는 게 있어요. 제 삶에서. 그러면서 형이 말한 것처럼 뭔가를 찾게 되더라고요. 항상 원망만 했어요. 원망만 하고 그냥 아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근데 우구파를 들으면서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거기 교회에 제가 마닐라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성경은 사실이다를 듣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걸 한번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약간 고민도 있었고 그러고 뭔가를 찾아야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닐라 전도 집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일주일 5일 정도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한 게 뭐였냐면 제 최대 고민이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이방인들보다 막 사는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솔직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한 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불우이웃을 돕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내가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진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뭔가를 찾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온 답이 뭐냐면 아무리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교회 안에 있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깨끗하다. 이게 저한테 딱 왔어요. 이 답이. 그러면서 내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고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닐라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뭘 하자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과정을 지금까지 겪었던 과정을 통해서 죄가 너무 많다 이런 고민을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하나 낮아졌어요. 제가 진짜 솔직히 하면 아 나 왜 이렇게 진짜 벌레만도 못한 사람 같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진짜 죄도 많이 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진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거기 필리핀 마닐라 교회 애들이 주일학교 산데이스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애들을 한글 학교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한글 학교 선생님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은데 제가 거기서 노래를 가르쳤거든요. 아해 노래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스터 유라고 하는데 항상 회장님이 거기에 나와요. 일요일마다 그 번역돼서 설교로 설교로 나오시는데 그 사람들은 아해라고 하면 몰라요. 그러고 그림만 하시고 아해 노래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해 노래를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딱 처음에 알려준 게 큰 자갈 작은 자갈이에요. 그거를 처음에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 진짜 아까도 말하셨듯이 노래란 거를 알려주면 뭐 딱딱하게 안녕하세요 이런 거보다 그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더 잘 따라와요.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는 기본적인 단어를 알려줬는데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 사람들 발음하고는 한국 발음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해 노래 알려줬을 때 진짜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한 줄을 이렇게 딱 쓰고 가사를 그걸 뜻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따라 부르는 걸 보니까 아 진짜 너무 가슴이 좀 뭉클할 때도 있었고 그러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거기 갔던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냥 공부만 하러 갔다면은 제가 그렇게 큰 거를 얻었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다 하나님이 지금 제 심정은 진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고민도 했어요. 진짜 아 진짜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해도 뭔가 좀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맡기고 가면은 편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고 진짜 제가 거기서 우연이 아니라고 느낀 게 거기서 얻은 게 진짜 많거든요. 제 자신이 거기서 좋은 사람도 만났고 왜냐면 모임분들 거기 모임분들 중에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러면서 또 어떤 하루는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구형 간증을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을 찾게 됐는데 사실 얘기하면 제가 아무리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만 했지 성경 앞에 가서 진지하게 뭘 찾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딱 찾게 됐는데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딱 찾게 됐어요. 우연치가 않아 진짜 우연하게 딱 찾았는데 지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5장인데요.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음이라. 이거를 딱 제가 읽었는데 진짜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딱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예전에는 뭐 엄마가 항상 이거는 고난이고 만약에 네가 이걸 잘 넘기면은 정말 상이 크고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냥 말로만 들었지 제 자신이 우러나와서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 고난을 주신 게 물론 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거를 당했기 때문에 저 인간인지라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이거를 딱 봤을 때는 정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한테 그때 진짜 찬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저한테 영광이고 이런 고난을 제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딱 나왔어요. 어우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겪은 최군이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저는 감동인 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그건 정말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불평이 생기고 그냥 거기서 허덕거리는 게 인간인데 그 어려움이 어느 날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물을 우리 최군이 받았다라는 게 엄청 감사하고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사실은 이제 사건을 겪을 때 어떤 기자랑 이제 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자가 딱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진짜 그냥 구원파가 이렇게 매듭되고 어른들은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분명히 자기들이 선택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얘기들이 있지만 만약에 아이들에 관련된 얘기가 들으면 자기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아무리 구원파고 무슨 상황이 됐든 간에 그건 아닌 거라고. 제가 그 기자가 그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그 당시에 그 얘기 듣는 게 물론 그 기자가 저한테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그냥 저한테 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뭐 얘기했지만 물론 저도 이 상황 속에서 뭐 결국에는 여러 가지 대변이나 이런 상황들을 했을 때 기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저도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오대한테 이런 거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학교에서 분명히 모여있는 사람들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그때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겪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 하는 이유 별거 없습니다. 이 상황이 왔을 때 정확하게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요. 저희 다음 세대들 혹은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 정말 내놓으라는 언론들이 자기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제 저도 언론중재를 하는 이유가 최대한 이런 오해나 이런 억울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줄이고는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피해갈 수 없는 삶이거든요. 이거를 없애갈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한테 영광은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 정면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얻어가는 거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본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이 세월호를 겪으면서 이런 마음을 얻어가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큰 축복이고 그게 우리한테 제일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희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훈이 한 말 중에 지금 가슴에 계속 남아있는 말이 나는 단지 엄마 아빠 따라서 이 구원파 교회에 나왔는데 내게 엄청난 고난이 지금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말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데 저희가 작년 사건에 많은 피해를 저희 교회가 당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간과하고 정말 많이 아픕니다. 우리 그 천재군도 작년에 고3 때 아마 이렇게 이런 사고를 당했었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뭐 수업하다가 말고 갑자기 유병원에 잡으러 가자 현상금이나 빨리 벌자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정말 뭐 어떻게 소리 질러서 막 그게 말이 되냐고. 아 천재군이? 아니 그럴 수도 없고. 마음만. 네. 그렇죠.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친구들도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 얘기를 하나 둘씩 점점 이제 약화가 되니까 상황들이. 근데 저는 그때 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게 구원인가 아닌가 하면서도 이상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 정말 하고 싶었고 그렇게 막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단 세월호 전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세월호로 문제가 세월호가 됐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많지 않느냐. 정말 배가 어떻게 파괴가 돼서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너무 많은 이런 오해들이 있기 너무 많은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친구들도 어 그렇구나 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저는 정말 이제 40명 우리 반 앞에서도 막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세월호가 나고 나서 아니요 하기 전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의심이 들지만 성경은 사실이니까 정말 사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야 너네 교회 궁금하다 정말 찾고 싶은 애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예 구원을 받은 애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인데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고 야 나 유도하는 데 있는데 나 한번 같이 가볼래? 하니까 아 나 돈 없어 이러면은 공짜다 와라 그러면서 뭐 운동에 대해서도 막 나는 뭐 정신을 위해서 한다 하면은 처음에 웃어요 막 근데 막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와 너 오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만약에 껄렁껄렁 대구 학교에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다면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난 하나님 믿고 어? 구원파 난 구원파다 하면은 저게 지금 뭐 정신이 있나 없나 막 욕을 했겠죠. 근데 정말 학교에서 학교 와서 막 스트레칭도 하고 애들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꿈같은 사랑을 쓰고 있었는데 애들이 와서 이게 뭐냐 하면은 아 이거 성경을 영어로 쓴 거고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정말 많은 매체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정신을 차리고 내가 바르게 사는 걸 애들이 아니까 내가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걸 듣는 게 다른 거예요 관점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애들이 듣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신을 지키게 해주는 게 정말 녹차도 그렇고 팟캐스트 때 나도 녹차나 뭐 수많은 것들 운동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정신을 지켜나가면서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하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 듣는 게 달라진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저는 구원파라고 저도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아니까 이제 뭐 사이비다 이런 걸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양아치고 그런 이상한 놈이었다면 걔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들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친구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니네 교회가 진짜 참교회인 것 같다. 진짜 이런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을 듣고 나니까 아 정말 하느님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더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녹차를 먹고 내 자신을 관리를 하니까 내 정신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내 정신을 지켜나가니까 정말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지금도 막 구원파라고 하면은 애들은 뭐 아무 말도 안 하죠. 아 그렇구나 구원파 그러면서 이제 구원파에 대한 오해도 풀고 세월호도 이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예 할 말이 있는데요. 이게 형이 한 말처럼요. 제가 새학기였잖아요. 저랑 깊게 안 애들은 저랑 계속 다녔어요. 제가 구원파라고 얘기. 그러니까 좀 친구가 있어도 그치. 깊은 친구들이 있고 얕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얕은 친구들은 다 욕했어요, 저를. 근데 깊게 들어간 애들은 무슨 속마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애들은 정말 그냥 똑같이 대했어요. 정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그런 애들은 있는데 진짜 그냥 딱 얕게 만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진짜 그냥 거기서 느낀 게 진짜 친구? 진짜 친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게 한 번 있으면 걸러지는 것 같아요. 남을 사람은 남고 그냥 앞에서만 친구인 척하는 애들은 다 없어지는 거고. 형 말을 겪으면서 진짜 친구가 걸러졌네. 근데 신기한 건 그 애들이 다 아버지가 목사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채군이 지금 이 고난을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럽고 주님의 은총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한 것 같은데 다시 그래도 학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일 모레 갑니다. 준비되었나요? 맡겼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내일 모레 한 번만 가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다양하게. 그러고 중고등부에서도 계속 이사 가는 쪽으로 하시라고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주시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좀 제 생각하기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걸 겪으면서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애를 낳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만약에 이런 고난이 오면 저랑 똑같은 걸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운동도 지금 최근에 했다면서요? 운동은 최근에 하진 않았고요. 제가 4년 동안 좀 하고 있어요. 4년째? 네. 무슨 운동이에요? 유도요. 아, 그럼 유도를 유단자겠네요? 잘하겠네?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냥 제가 약간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회장님도 운동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는 정도고 막 엄청 막 잘해가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단수로는 몇 단? 1단이요, 1단. 아, 그럼 우리 천재군도 1단이죠? 예. 구원파는 보통 1단인 것 같아요. 1단이죠. 뭐 네. 기본이.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 나죠. 구원파 유단자 몇백 명 모여 있다. 근데 우리 최군은 등치가 네. 엄청났다면서요. 아, 예. 제가 한 3년 전까지 한 100kg 정도 나왔어요. 와.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 몇 kg죠? 저번에 쟀을 때 지금 한 63, 5? 그 정도 였어요. 그럼 몇 킬로를 빤 거예요? 40킬로? 그러니까 100이 넘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100이 그냥 딱 100이라고 해서 100이 아니라 100이 넘었어요.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운동으로 뺀 줄 알았는데 뭐 다른 걸로 뺐나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모임의 메시지를 제가 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요. 우연치 않게 됐는데 제가 기숙학원 있잖아요. 네. 그걸 한 달? 그 정도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막 갑자기 막 녹차완이 등장했었던 막 무료로 나눠주고 막 그럴 때였어요. 먹었는데 처음에 딱 누나가 줬는데 이걸 왜 먹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청 쓰죠? 예. 진짜 반에 반도 안 먹었는데 진짜 이걸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약을 먹어도 그냥 잠깐 그냥 효과 있고 말잖아요. 그래서 녹차는 한 10봉을 까서 입에 넣었어요. 한 번에? 30개죠. 30알을? 30알을 입에 까서 넣었어요. 그리고 물 1.5리터짜리 그걸 딱 넣고 진짜 혀 미각이 마비가 될 것 같은데 막 씹었어요. 그때는 매매 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압축된 거라지만 진짜 공 입에 문 것 같거든요. 30개는 넣으면 공 야구공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연치 않게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길게도 안 먹었거든요. 한 일주일 그 정도 먹었는데 한 10kg가 확 빠지더라고요. 와. 10kg가 자 근데 제가 밥은 정상적으로 먹고요. 생각해보면 한 100kg 나간 애가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요? 쉬지 않고 먹죠.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비만이고 제가 피부 질환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아토피가 있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뚱뚱했을 때 병원에 한의원을 갔어요. 더 편한. 근데 거기서 저한테 녹차를 먹으라고 처방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지방이 무슨 녹차를 먹으면 타는 지방이래요. 잘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별 난리를 다 쳤어요. 살 빼려고 엄마가 그만 먹으라고 운동 좀 하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먹는 게 너무 좋은지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녹차도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냥 안 먹었어요. 우리가 그때 그냥 녹차나 가끔 우려먹고 화는 없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30알을 털어서 먹고 일주일 매일 30알씩 먹은 거예요? 네. 아, 일주일. 진짜 있는 거 다 끌어 모았어요. 녹차만 있는 거를. 그리고 한 일주일을 먹었어요. 더 먹고 싶었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 더 없어요. 네. 구할 수가 없었죠. 네. 그렇게 먹었는데 한 10kg 확 빠지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일상으로. 기숙학원이 끝나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가 살이 확 빠졌대요. 그러면서 지인들이 아, 왜 이렇게 살 빠지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녹차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콜라 좋아하고 사이다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녹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환을 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임의 메시지가 녹차환이 됐었어요. 그때가. 녹차환을 막 먹고 유도하고 언더를 시작했어요. 원래 언더를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언더를 사주셨어요. 언더를 하고 유도가 가까우니까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1시간? 그 정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20kg가 확 빠졌어요. 똑같이 병행하면서. 그러고 나머지 10kg는요. 이게 녹차가 신기한 게 제가 생활 속에 이제 녹차가 없어서 안 돼요. 제 생활 속에 깊게 자리 잡았어요. 녹차가. 저는 물을 마시면서 녹차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제발 녹차 좀 그만 먹으라고 돈 대기 힘들다고 이래요. 그리고 제가 녹차 많이 먹으면 그만 먹으라고 이 정도까지 오셨어요. 근데 또 다른 부모님들은 와 넌 어떻게 그렇게 잘 먹니? 우리 아들 딸은 너무 안 먹어서 큰일 났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또 제가 빠질 살은 다 빠지니까 제가 한 2년 동안 점점 살이 빠져요. 이게 서서히 한 번에 훅 빠지는 거 이제 극한 거예요. 점점 조금씩 빠져요 이게 살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녹차 먹기 시작하고 다시 살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고 왜 더 빠졌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으면서 정말 저는 녹차가 제 일상이 됐고요. 차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뭐 쓴 거를 왜 먹냐고. 그리고 녹차를 접하게 되면서 차 습관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커피를 배우게 됐어요. 거기 이사를 와서 제 장래희망 도시는 커피 바리스타거든요. 그러면서 커피 바리스타를 하려면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차도 해야 돼요. 그게 같이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여러 저게 만약에 외국에서 온 차라고 하면 맛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약간 차를 마시면서 사람이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초등학교 때 성격이랑 지금이랑 제가 저번에 뭐 기사를 봤는데 차를 마시면 사람 성격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근데 저한테는 녹차가 1위죠. 저한테는 다른 차도 맛있지만 녹차가 저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회장님한테 너무 그러니까 녹차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참 구원파인 게 내가 만약에 구원파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이 빠졌을 수 있을까? 뭐 내가 구원을 받았을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식욕도 좀 많이 조절이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초등학교 때는 지금도 많이 먹어요. 솔직히 성장기라서. 근데 그때는 진짜 쉬지 않고 먹었거든요. 네. 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거 다 먹었어요. 근데 그게 딱 배가 부르면 더 안 먹게 되고 그러고 좀 약간 맛이 좋아했던 음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핫도그를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하루에 한 5개씩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핫도그를 별로가 아니 그냥 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간 싫어하게 되는 음식이 약간 입에서 안 맞는 음식이 생겨요. 그러고 밥을 먹고 이 습관이 생긴 게 밥을 먹고 항상 그러니까 밖에서는 못 하는데 집에서 항상 밥을 먹고 나면은 녹차를 마셔요. 그러면 소화도 훨씬 편하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최군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고 그러게요. 이렇게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정신과 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치료 안 하면 평생 남는데 지금 우리 최군을 보면 굉장히 예. 저희가 장시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그 천재군하고 최근 같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천재군. 예, 아유 왜 천재라고 하시는지. 일단 저는 그냥 제 문제점은 그냥 제 생각에 완전 복잡하게 매여 있었던 거, 그리고 내 생각으로 풀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이 아무리 얼매여도 결국은 제자리에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앞으로 음악은 어떻게 할 건가요? 찬송가 불러야죠. 그래도 오디션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디션은 이제 안 볼 겁니다. 제가 음악을 하는 동안 정말 잘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죄를 많이 질렀어요. 음악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싶고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한테 나를 그냥 맡기고 정말 내 정신을 지켜나가면서 운동도 하고 언더도 하고 녹차도 먹고 계속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일단은 또 내일 모레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단 하나님한테 맡기는 삶을 살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구원파인 게 일단은 저한테는 이제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됐어요. 솔직히 나는 구원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구원파니까 구원파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모임 메시지나 제가 말했듯이 녹차. 제가 녹차를 먹었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뭐 먹고 그렇게 살 빠졌냐고. 뭐 했는데. 그때 제가 세월호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녹차 환이라고 있는데 녹차를 이거 하나를 먹으면 30잔을 먹는 효과랑 비슷한 거래. 나 이거를 먹고 살이 쭉쭉쭉쭉 빠졌어. 그러니까 걔가 그걸 관심을 갖고 제가 그때는 좀 줬어요. 제가 비싼 건진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줬어요. 그럼 걔도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고요. 걔도 살이 빠지는 경험을 했고, 그러고 약간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모임 메시지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못해요. 솔직히 딱 얘기하면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녹차도 그랬고. 근데 확실히 따르면 저한테 뭐냐 독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이익이 저한테 오는 것 같고,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 주시는 거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 너무나 씩씩한데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친구랑 함께 했는데요. 태종 씨 어떻습니까? 우선 어린 나이잖아요. 예. 이제 고등학생 막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나는 벌써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세대 차이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우리의 저력이고 힘이고 우리가 다 같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 가는 길도 많지만 결국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게 우리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나도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저희가 아무리 밖에서 어떤 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도 구원파를 살아가야 될 길이 너무 명확해요. 진짜 저희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제 얘기이기도 하고 남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 정말 그냥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고 가야 될 길들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지금 저 최근에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정말 많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저희 안에 분명히 담아져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살아갈 힘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자신이 받은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우리 최군의 말이 가슴에 깊게 남습니다. 역시 기댈 것은 말씀입니다.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시편 72편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리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